전당 저급당 위원장 대회가 조체 105 2016년 1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게 됩니다. 전당 저급당 위원장 대회는 당의 기층 조직이며 기본 전투단위인 저급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, 김정일주의화하고 당제 7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.